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365일 9일 이렇게 1835일을 지내온 수요일 저녁 아직도 5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찬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찬미공주의 박수 안 치세요. 아. 안 반가워.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사 5주기가 지났죠. 네. 여러 행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조금 뜸하긴 했는데 저희는 네. 이미 방송을 했지만 아직 편집이 안 올라온 네. 거고요. 평소보다는 여기저기에서 세월호에 관한 보도가 네. 되고 있었고 네. 행사도 있었고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편집을 안 한 변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5주긴 잘 지내셨나요? 풍주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네. 조카 세월을 아니의 책에 있는 그림하고 곡을 네. 매일 하나씩 올리고 있고 내일까지 하면은 끝나요. 인트로 빼고 처음부터 15개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는 걸 공유를 하는데 4.16 지나고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네.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그림 설명을 하면서 네. 내 감정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맨날 우는 거야. 사무실에 출근해서 올리고 시작하고 네, 네.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한 그림을 그렸지만 그거에 대한 감정이 딱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 그쵸, 엮여있잖아 다. 적어놓고 나면 섭섭한 부분이 많고 그치, 빼먹는 그치, 부분이 야, 많고 해야 될 아쉬운 너무 부분이 많은 많고 거야. 다 너도 웃기고 안 너도 웃기고 이렇게 보면서 아 맞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긴 했어요. 네. 저도 되게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네, 저도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세월호 참사가 5년이 지나가는데도 밝혀진 게 없고 그치. 책임자 처벌도 돼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우리가 처음에 책을 냈을 때는 이러고 나서 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전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너무 오래가네요. 책임자 처벌 얘기하니까 4.16 연대랑 가족협의회에서 네. 네. 18명의 책임자 처벌 명단을 1차로 더 있지만 18명의 책임자 명단을 내놨는데 네. 그중에서 신원불상이 있어요. 어? 신원불상? 네. 그러니까 네, 정확한 신원불상이. 이름이 아니라 신원불상이 아, 다섯.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해양경찰청 상황실 신원불상. 해양경찰청 목포 해양경찰서 상황실 신원불상. 청와대 신원불상. 국정원 신원불상. 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신원불상. 처음에 해양경찰청 상황실 신원불상은 최초로 네. 휴대폰 통화한 아~ 사람인데 네.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죠. 퇴선 지시를 하지 않고. 목포 해양경찰서 상황실 신원불상인데 거짓으로. 거짓 탈출 지시 보고. 자기는 탈출 지시 했다는 거지. 1, 2, 3 경장이 탈출 지시 했다고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래서 배 안에 있던 아이들이며 사람들이 그런 적 없다고 나중에 들통난 거잖아. 그 다음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다른 거가 어떤 건지 아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 먼저 보내라고. 그러니까 물론 구조란 말은 여긴 안 하겠지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 먼저 보내. 영상 먼저 보내요. 막 계속 이러잖아. 영상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동일할 수도 있겠나? 청와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박근혜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지시를 했다고 허위로 보도한 거지. 전파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 신원불상 구조 골든타임 시기에 청해진 해운 직원하고 통화한 사람이지. 그 배 안에 있던 청해진 해운 직원하고 통화한 사람. 신원불상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있는 거야. 목소리는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명은 아닐 거야.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신원불상의 직원도 구조를 방해하고 골든타임 시 차관이 볼 영상을 요구한 사람이지. 다섯 군데가 신원불상으로 포함되어 네네. 있다는 얘기를 두서없이 했네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다 포함해서 18명이었어요. 그래요. 그게 1차. 누군지 얘기해 주실까요? 이름만? 아, 이름만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 청장, 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 해양경찰청 상황실 신원불상 직원,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신원불상 직원,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신원불상 직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신원불상 직원, 소강원 기무사 소장, 김병철 기무사 준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국정원 신원불상 직원. 네, 이렇게 해서 18명입니다. 이 중에 5명, 그러니까 김석균, 이춘재, 김수현, 김문홍까지. 이 사람들은 해경 쪽이거든요. 해양경찰청 청장, 경비안전국장, 서해해경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처음 청문회 때 나와서 계속 헛소리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게 1차 명단이고 더 명단이 있나 봐요. 거의 다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공무원 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1, 2, 3 경장 3년인가 있다가 나왔죠. 그다음에 선장. 선장은 공무원은 아니니까 그 두 사람만 처벌을 받은 거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처벌을 못 다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8명. 풍주쌤 고생하실 거예요. 내일이 마지막 곡인가요? 이 마지막 곡이 마지막 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겠어요. 그 마지막 곡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앞에 14곡을 다 만든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애썼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만든 거기도 하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 할 거야. 너무 슬펐어. 다시 들어보니까 피아노가 좀 그렇더라. 음질이 안 좋더라고요. 찬미공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4월 음악회 첫 마음을 기억하는 봄 천인의 합창 갔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다 천인이? 천인이 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를 또 기억을 못하겠네. 천인이 넘었다 이거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줬다는 거죠. 목소리의 힘이 너무 뭉클한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날 바람도 불고.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화이. 가사도 너무 훌륭하고 작곡도 너무 잘해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 천명이 부르면서 학생 이름들 하나씩 다 들고 피켓팅도 하고 하면서 끝났는데 바람도 슝 부르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화인이 그 도종환님이 지은 시에 싱어송라이터 백자님이 곡을 붙인 거였거든요. 그 버전은 아마 오지숙님이 뭐 다른 분한테 편곡 부탁해서 그 노래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도 장애인도 계셨고 여러 분들이 나와서 같이 부르니까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반대하시는 그 분들 시는 그날은 다행히 없어서 맞아요. 민중들의 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민초들의 힘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잊혀진다는 게 아무도 거론을 하지 않으면 점점 묻혀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은 그 힘이 커질 것 같아요. 사람의 뇌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있대요. 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던, 안 좋았던, 부정적이던 과거는 자꾸 잊으려고 한다는 거야. 이 뇌 자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는 네. 일부러 우리가 계속 꺼내야 된다는 거지.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뇌 자체가 긍정적인 것만 기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꺼내야 된다는 거야. 아,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경제 기자. 이완배. 그렇죠. 나는 지금 영화의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기쁨이 생각이 나네. 기쁨이가 다 주관하면서 맞아. 슬픔이 자체도 자꾸 배제하려고 했잖아. 모든 게 필요한 건데. 또 4월 16일 당일날은 명동에서 피켓팅하면서 합창했었는데요. 뭐 수고하신다고 격려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여전히 손가락질하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놓고 보여요. 이렇게 아직도. 저도 4월 13일날 네. 9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이랑 4.16 연대랑 같이 컨퍼런스 네, 컨퍼런스에 있죠. 갔다 왔어요. 네. 그 전날 문자가 온 거야. 서울시청이 들어갈 때 이 문자를 보여주고 들어가라고. 아무래도 그날 여기저기에 태극기 모독부대가 막 있었으니까 서울시청이 불쑥불쑥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문자 보여주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네네 어땠어요? 그동안 해왔던 일, 그동안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런 과제 얘기하는 거였어요.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마지막에 기억과 추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소희님이라고 피스북스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피스북스는 평화 감수성을 기억하는 공간이래요. 베트남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가했잖아요. 그 민간인들 찾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화환 보내고 이런 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넘어가고 미래를 보면서 소소한 일상 곳곳에서 기억하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너무 크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인상 깊었어요. 곳곳에서 독일 이런 쪽에서도 유명하거나 큰 거리인데도 불쑥불쑥 이런 간판 같은 게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거를 추모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었다. 기억해야 된다. 뜬금없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인상을 안 찌푸린다는 거지. 아,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다니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게 기억하면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너무 크게 뭔가를 하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소소한 일상에서 계속 그렇지. 그 누리가 노란 팔찌나 아니면 가방에 그 노란 리본 다는 것도 스페인 그 슬래끼 걸었을 때 그 길가에 혹시 죽었거나 그 자리에서 그런 분들을 추모하는 기념비나 뭐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뭐 바닥에 있거나 세워져 있고. 근데 그게 아직 한국에서는 그게 조금 낯설어서 그런지.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소소하게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광화문에는 아직은 없다. 2002년에는 효순이와 미선이를 아파했고 광화문에서 2008년에는 명박산성에 맞섰고 2014년은 서울의 세월호 천막 앞에서 오열을 했지만 아직 그 광화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바닥에도 없고 계단 턱에도 없고 해치마당 지하로 들어서는 그 어느 벽면에도 없고 광화문 광장에는 기억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작지만 오래 가도록 일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담담히 남길 수 있는 게 이 부분에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산업이 필요 없는 것들은 쳐내고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들만 추구하게 되고 지저분하거나 슬프거나 보기 싫은 것들, 떨궈냈으면 좋겠던 것들을 다 배제하고 성장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골맞던 게 터지고 있는 한쪽에서는 이거조차도 빨리 좀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일상 속에 표식을 남긴 걸 아직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싹 바뀌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세월호를 기점으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납골 땅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땅값이 떨어지는 논리는 그거예요. 그냥 국립현충원 봐요. 거기도 땅값 비싸잖아. 정말 내 땅이 있어서 내 땅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집도 없는 사람들이 종부세 반대한 것처럼 그런 상황도 있는 거 아닌지. 변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변하고 있는 건 컨퍼런스에서도 맞는데. 계속 얘기했어요. 변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너무 천천히 간다는 거지. 그래서 박주민님이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미안하다고. 이제는 앞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근데 본인 혼자 노력해서 되냐고. 발목을 잡고 있는 애들이 자한당들인데 김관홍법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됐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자한당. 자한당. 자한당의 패스트트랙? MBC인가? 이번에 패스트트랙 되는 제도로 작년 총선 했을 때를 적용해 보면 민주당은 16석이 없어지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12석이 없어지는 거고 국민의당은 21석이 생기는 거고 정의당은 8석이 생기는 거. 그럼 가장 손해는 민주당이란 말이야. 그럼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도대체?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공수처하고 또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공수처도 이번에 통과됐는데 국회의원은 거기서 빠지고 통과를 시켰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최저임금을. 그래서 청와대 청원에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원 지금 걸려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찾아서 빨리 하세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지냈고요. 네. 오죽이 서울시에서도 동참하고 이런 게 보여서 되게 좋았어요. 안산에 16일날 생명안전공원에 가서 돌고래 모양으로 화단을 만들었어요. 나는 느려가지고 딴 건 못하고 마지막에 물만 줬어요. 화분 빼가지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느린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아, 도대체 뭐 그래서 난 물만 줘. 다 만들면 물만 줘. 도보 엔진하는데 아는 분이랑 우연히 만났거든요. 우연히 우리가 맨 앞에 쓴 거야. 근데 그날의 드레스 코드는 검정이었거든. 그분도 청바지에 세월호 티긴 하지만 청색. 나 검은색 티긴 하지만 청바지. 힘 운동화. 그리고 또 옆에 다른 분도 검은색 드레스 코드가 아니었어. 누군지 몰라. 셋이 걸었거든. 아무튼 맨 앞에. 뒤로 빠졌어야지. 그날의 도보행진의 사진 찾아보진 않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뒤쪽에서 그러더라고. 검정색을 입지도 않았는데 왜 앞에 가고 있냐고. 그때부터 우린 뒤로 빠졌어요. 아무튼 안산에 갔다 왔고요. 안산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북을 치는 거야. 노래할 때도 북을 치고 연설할 때도 북을 치고. 근데 그거를 제지를 못하나 경찰이 잠깐이라도. 못할 것 같은데. 잠깐 저거 끝날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싫어 그러면서 계속 두들기나. 그걸 멈추려면 그 사람이 두들기지도 않았겠지. 처음부터. 그치 멈출 의사가 있으면 처음부터 두들기진 않았겠지. 일부러 방해하려고 두들기는 건데. 아무튼 화가 났다. 아, 그런 사람들은 무슨 정신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월 13일 서울에서도 장난 아니었어. 이승환 씨가 한마디 했다며. 그럼 멈췄다. 아 그래? 그래요. 그분 노래할 때는. 아 안 가셨어요? 13일 안산에서 저는. 아 맞다. 천인 합창. 제 어머님들도 4.16도 그렇고 평화의 나무 합창단도 그렇고 그날 이제 다 하고 6시 돼서 넘어가서 그때 가셨어요, 거기서 또.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소리가 너무 작았다고. 광화문 광장에서 할 때는 힘이 빠졌을 수도 있다고 내가 옆에서 그러긴 했는데. 왜냐면 리허설을 아침 10시부터 했거든. 이쪽 안산에서는. 리허설도 하고 전체 합창도 맞춰보고 막 이러느냐고. 수요일 9시부터 잠을 안 잔 것 같아요. 그러고 토요일 날 10시에 갔다가 4시 집에 온 거야. 광화문에 안 간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지. 그래서 조카들을 보냈어요. 조카들이 갔더라고요. 조카들이 갔어. 분명히 얘기했지. 끝날 때까지 있다 와야 된다고. 파할 때까지. 그래서 정말 끝났는데 무대가 파할 때까지 9시 58분인가 10시 58분까지 있다가 왔다고 그러더라고. 잘했어 잘했어. 차명진은 이런 사람들 얘기는 우리 해야 돼요? 하지 말죠. 하지 말죠. 아무튼 고소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종편 심의에 걸리는 영상에 맨날 나타나고. CCTV 네네. 조작이라고 예, 해군 해경이 DVR 예. 조작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검찰에 수사하기로 하면서 어저께 사참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사참이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요. 아직도 청원하고 있던데요. 그죠? 28일까지인가? 그때 청원이에요. 20만이 넘어서 다행이고 나는 아직도 서명해달라 그랬더니 어차피 20만 넘을 거니까 자기는 서명 안 한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사람 취급을 안 하면 되지 뭘 돼요. 진짜? 물론 뭐 한 사람이라도 동참시키면 좋긴 하겠지만 그 사람까지 끌고 갈 바에는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을까? 나도 그 생각도 많겠지. 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 웃으면서 해맑은 모습으로? 아, 아니죠. 평소에 하던 아니죠. 대로? 아니면 모르는 척? 아, 그것도 아닌 거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제 하다가 그게 안 된다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한 번 또 슬쩍 얘기해보고. 그럴까요? 아무튼 아직도 해결 방안은 못 찾고 있어서 아직도 뭐, 내가 곤두서 있는 거지. 저는 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그런 일 많아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죠. 아버지하고는 싸우지 말라.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젊은 세대잖아요. 그냥 버리고 가는 걸로. 네. 그래서 아마 술을 더 많이 먹었나 봐. 맨날 술이야. 그 안산 술래길 올해는 5월 5일 날 하는데요. 기획자 분의 목소리를 한번. 기억의 연습 안산순례길 2019년 순례자를 찾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2016년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2017년 우리는 희망을 봤습니다. 2018년 우리는 다시금 두려움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우리에게 세월호는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안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빠르게 변하는 도시의 세계 속에서 기억은 잠식되고 약속은 흔들립니다. 이제 또 다른 발걸음을 뗄 때입니다. 참사 5주기 다섯 번째 안산 순례길에서 작은 걸음들을 모아 옅어가는 기억들을 다잡아 힘있게 내딛어주세요. 2019년 안산 순례길은 2019년 5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앞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원하시는 분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안산 순례길 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산 순례길에 가장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5일에 뵐게요. 독립기획자 고주영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녹음 감사합니다. 그분 순례길 직접 기획하시는 거예요? 네, 기획을 해서 이제 판을 만들었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5월 5일 날 안산에서 뵀으면 좋겠는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홍보를 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순례? 뭔 성지 순례냐? 참 해도 너무한다. 망할 놈의 세월호 기생충들 뭐 이러면서 뭐야? 일베겠지. 이런 프레임을 이제 생기게 하고 안산과 관련된 세월호와 관련된 프레임을 이슈화하고 막 이런 분들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서 지혜롭게 나가는 건 중요한 것 같은데 참가하십니까? 찬미공주는? 저는 이제 스텝으로 올해는 참여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고생하시고요. 더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대단하죠. 그걸 5년 동안 단원고 약전 3권 마지막 편을 어저께 읽었어요. 마지막 편이 황지연 양 기억나세요? 그 11명 중에 마지막에 나오고 다른 분들 한참 안 나왔었는데 황지연 양이 자기 맞아. 생일날 황지연 양 생일날 올라왔잖아요. 진도에 갔을 때 그 어머님 여러 번 봤거든요. 그 황지연 양이 올라오고도 어머님이 분향소에 앉아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 진도에서 여러 장르로 약전이 소개되는데 어머님이 딸한테 얘기하듯이 편지 쓰듯이 쓴 거야. 보면서 울었지. 어저께 펑펑 울었어. 펑펑 울었어. 그 어머님 눈빛 그리고 어머님 목소리 그게 또 한번 기억되잖아요. 황지연님이 나오고 다른 분들 안 나오고 그쵸. 했기 때문에 황지연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한번 봤던 이름이고 봤던 얼굴이고 하니까 그게 더 너무 생생한 거야. 아무튼 약전이 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겠지. 조금 특별하게 내가 봤던 친구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걸어준 어머님이 있었거든요. 유민이 어머님. 또 유민이 부분 읽을 때도 또 엄청 울었고. 그러니까 그게 304명이 한 명 한 명 정말 다 우주 별 진짜로 모두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단원고 약전 읽고 역시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이러면서도 조카를 딱 본 순간 훈계질을 받아와요. 돌아서는데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이 마음을 비우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 거야. 수양이 필요하죠. 수양이 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미공중 끝나셨나요? 네. 더 할 얘기 있을 것 같은데 핸드폰에 뭔가를 고민이에요. 안산순례길과 관련된 총 연출이 비공식적으로 글이 지금 아직 다듬지 않는 글이라 그걸 과연 읽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말은 다듬었나요? 그러긴 하네요. 안산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시간의 진공 상태이다. 어느 시간에도 속하지 않고 안산의 실체를 걸어내는 힘, 시간의 진공 상태를 걸어내는 힘은 참사를 불러온 인간 원형에 내재된 불변의 속성을 거부하고 이 속성이 인간적 결과에서 과거의 해체에 달려있다. 당연하다고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헤집어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 힘은 안산을 걷는 지금 여기에 있을 것이다. 비극의 끝에서 어느 시간대에도 속해 있지 않는 참사의 도시를 걸어가는 힘, 비극을 부정하지 않는 힘, 그 힘은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안산의 구석구석 어깨를 스치며 느슨한 거리를 두고 함께 걷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을 상상하게 하는 힘에 있다. 그 힘은 과거의 참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걷고 있는 지금 여기를 말하는 힘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안산 순례길에 관련돼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순례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종교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함께 걸으면서 힘을 키워나가고 서로 서로에게 우리가 있음을 서로 인지하고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산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5년 사이에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고층 건물도 많이 쓰고 너무나 변해버린 또 안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매년 또 가니까 안산은 그 장소는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맞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어렵구나야 토론하고 또 토론을 네. 아까 의견이 맞지 않는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라도 계속 얘기를 하고 함께 얘기를 토론을 해야 되는데 난 그거 못해 내 기운을 그렇게 빼고 싶지는 않아 그럼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아니 우리끼리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던질 수는 있죠 그치 10명한테 던진다고 쳐서 그쪽에 한 사람이 그걸 안 받으면은 그 사람한테 무릎에서 던지는 것보다 다른 10명한테 더 퍼뜨리게 하면 된다는 방식 그쵸 나의 에너지를 안 받는 사람한테 굳이 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찰 먼저 해야 되겠어 자, 넘어갈까요, 그러면? 풍주쌤의 감질 타로 풍주쌤의 감질 타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이트, 기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나이트 오브 펜타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에요? 그럼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겠죠? 말을 탄 기사가 동전을 들고 있는 이미지 떠올리셨나요? 예, 그럼 디테일하게 볼게요. 일단 말부터 봐요. 나이트, 기사를 볼 때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펜타클의 말은 검정색 흑마예요. 새카만 흑마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어요. 말의 고삐와 안장은 빨간색이에요. 다른 기사들의 말과는 달리 치장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유일한 꾸밈이 말머리에 초록색 잎이 꽂혀 있어요. 별로 꾸미진 않았지만 검정색의 말에 고삐와 안장의 빨간색의 조화는 강렬하고 근사합니다. 말 위에 앉은 기사를 볼게요. 역시 꾸미질 않았어요. 꾸미지 않은 갑옷과 그 위에 붉은색 서코트와 붉은 장갑 그리고 투구에는 말과 같이 초록색 잎 같은 걸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오른손으로 펜타클을 받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노란 배경이 마치 노을이 질 때 언덕 위에서 자신이 읽어둔 밭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실 앞에 고랑이 있어요. 말과 기사는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그림이 상상이 되셨나요? 네. 우리 나이트 기사들은 얘기할 때 말을 중점으로 봤어요. 출발하려고 앞발을 들어올린 말, 우아하게 천천히 걷고 있는 말,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있는 말. 그런데 이 펜타클의 말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어요. 멈춰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단지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정리가 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거죠. 때로는 견디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펜타클의 기사는 은근과 끈기를 갖고 내공을 갖춘 기다리는 유형이에요. 왜냐? 나는 이미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으면 기다려야죠. 씨 뿌렸다고 당장 뭐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펜타클의 기사는 기꺼이 자신의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 오브 펜타클을 볼 때 성공이나 환상에 젖지 않고 땅 위의 현실에 발을 굳건히 딛고 서 있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펜타클계의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게 MBTI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게요. 나이트 오브 펜타클은 MBTI에서 ESFP에 속해요. E, 엑스트로버전, 외향성이에요. S, 센싱, 오감으로 직접 느끼는 직감적이고요. F, 필링, 감정적이에요. P, 퍼시빙,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ESFP, 외향성 감각형이라고 하는데 사교적인 유형으로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라고 해요. ESFP에서 가운데 SF를 가진 사람들, 이들이 펜타클계의 사람들인 거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친절하고 수용적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사람들이어서 현실과 접대가 사교가 낙천가라고 해요. 이들은 피의 요소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타협적이면서 F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논리적 분석보다는 인간 중심의 가치에 따라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상식과 실제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일이 어울려요. 그리고 태평스럽고 너그러우며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대해서 어떤 조직체나 공동체에서 밝고 재미있는 분위기 조성도 잘해요. 그래서 이들은 개구장이, 천방지축, 재치꾼, 영업의 달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마당발, 기쁨조, 오지랖, 분위기 메이커라는 피드백도 받곤 하죠. 이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이해 못할 게 없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ESFP는 일과 놀이의 조화가 필요하며 시간 관리에 노력해야 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ISFP인 사람들에 비해 ESFP인 사람들이 실속이 좀 떨어지거든요. 찬미공주가 ISFP였죠. 예, 같은 SFP를 가지고 있어요. S, 오감을 이용해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사람인 거죠. F, 사람들과 함께 하고요. P, 불안정한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찬미공주처럼 I를 가진 내향성인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지 않고 내게로 끌어들이고 그러는 반면에 E를 가진 ESFP는 그 밖으로 외부의 대상에게 자기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의외로 실속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고요. 소위 말하는 쇠복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쇠복. 돈복이라고 하죠. 쇠복. 돈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근데 왜 쇠복이에요? 돈을 쇠라고 하잖아. 쇠복. 쇠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거. 그렇구나. 나이트 오브 펜타클 ESFP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나이트 오브 펜타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나는 뭐였죠? INFP. INFP. N은 뭐였죠? N은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S 지금 S하고 F, S하고 N하고 차이잖아요. S는 직접 자기가 느끼고 보고 만지고 맛보고 듣고 본인이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야. 감각으로. 근데 N은 인투이션이라 그래갖고 머릿속으로 머릿속이라기보다는 약간 직관인 거죠. 직관. 아, 체험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약간 좀 들뜨고 이상적인 사람들인 거죠. 좀 이렇게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S는 그래서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N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위에 떠 있어요. 구름 위에 떠 있어요. 약간은 현실에서 좀 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감사합니다, 풍류쌤. 인스타에 문재인 대통령이 글을 올리신 게 있어요. 아, 인스타도 하세요? 네.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신 독립운동가 두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미래를 열어갈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개봉우, 황운정 지사 내외분께 한없는 경의를 표하며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봉우 지사님과 배우자 김야간님, 황운정 지사님과 배우자 장혜금님 네 분을 조국 고향 산천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정상회담 갔었잖아요. 거기서 올 때 이 네 분의 유해를 같이 비행기에 좌석 배치를 따로 해서 정중하게 모시고 왔죠. 대단하죠. 그 위에 태극기 얹어가지고 사진까지 같이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대하는 게 4월 27일 날 인간띠 아세요? DMZ에서 인간띠 광화에서 김포, 고양시, 파주, 연천, 인제에서 고성까지 쭉 가는데 인간띠로 50만 명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애쓰는데 우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뭘 할 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청했는데 가겠다고요? 토요일 날 간다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간다고? 네.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온라인으로도 사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고는 싶지. 가고는 싶은데 체력이 안 되거나 신청만 했다고 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만 했다고 알았습니다. 천미공주 네. 하신 말씀 다 하셨나요? 네, 네. 그럼 맞춰도 될까요? 네. 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4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웃음)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